6월 30일 목요일.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 행한 대로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구루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네게브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또 서쪽 평지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르바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스바라드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은 네게브의 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받음. 하나님을 망각한 교만한 마음과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악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야곱의 환난 날에는 에돔과 열방이 하나님의 성산을 약탈하고 술잔을 들이켰지만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날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철저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다른 나라들 역시 심판받아 그들의 존재가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이 행한 대로 받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고 그들의 미래는 끊어집니다. 세상 끝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시온산에 올라갈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불로 삼아 교만하고 포악한 에돔을 지푸라기 같이 불사르시고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민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에는 피할 곳은 오직 시온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곳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분의 심판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기업을 회복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묵상 에세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기껏해야 70, 80인데 이것은 금방 지나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이가 벌써 요절을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금방 청년이 되어 자기들끼리 술안의 장소를 정할 때가 옵니다. 저도 제가 젊은 줄 알았는데 오늘 머리를 빗으면서 보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 동안을 주님을 위해 힘쓴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성도는 죽기 전까지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남들이 저 사람 완전히 정신 나갔다 할 정도로 전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전달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 내 몸을 죄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김서택의 가시 같은 이유. 한절 묵상.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 곧 말씀으로 세상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지닌 복음의 불은 악한 것을 태우는 의의 불입니다. 진리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로서 죄와 무질서와 미신과 어그러진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세상이 각종 부패와 불신과 유혹으로 찬물을 끼얹을지라도 말씀의 불이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